네, 캐나다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이네요. 뭐 여기서는 사실 3.1절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예, 3.1절입니다. 지금 눈이 3월... 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제만 해도 뭐 영상 10도를 뜨는 네. 날씨가 있었는데 날씨였는데 또 오늘은 맞아요. 블리자드가 내리고 있네요. 예. 20년 전에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네. 3월 3일이거든요. 네. 아, 3월 3일 날 오셨어요? 네. 오? 20주년이세요, 그러면? 아니요. 더 됐죠, 뭐. 아, 몇 년, 몇 주년이세요? 한 30주년 되세요? 거의 그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우와. 30년을 런던에서만 네. 사셨던. 그렇죠. 진정한 런던어시네요. 제가 예전에 아마 그 3월경에 네. 아마 작년 3월이었을 것 같은데 네. 3월 초에 아마 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아 내가 3월 3일에 왔는데 아 그래요? 날씨가 네. 제가 이제 이민을 올 때 한국에서 출발할 때 이제 그때는 김포공항이었거든요. 네네. 김포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요. 그 봄이었어요 한국은. 옷을 되게 가볍게 입었거든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오늘같이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3월달에 눈이 오는 걸 보고 그때 첫 인상이 캐나다에 대한 첫 인상이 그랬는데 한동안 따뜻하다가 오늘 또 눈이 이렇게 오는 거 보고서 그때 생각이 확 났어요. 전 겨울이 다 간 줄 알았는데 또 오네요. 결국에는 지금은 보면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거의 뭐 속에 뭐 반팔 입고 뭐 이런 식으로 왔거든요. 네. 비행기 타고 올 때는 내려 보니까 고속도로가 거의 뭐 막힐 정도의 눈이 와서 정말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뭐 기억하기도 너무 쉬운 날짜니까 3월 3일 그래서 아직도 온 날짜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그런 거 기념하시진 않으시죠? 가족끼리 그런 건 아예 그거 안 하세요? 뭐, 네 저희 하는데요. 처음 온 날은 1주년 2주년 해가지고 그냥 그 계산을 하기가 쉬워서 저는 3월 3일 뭐 3월 3일도 있지만 딱 온 횟수를 계산하기도 쉬운 게 제가 1990년에 딱 왔으니까 그냥 몇 년 이렇게 넣어지면 예, 그래서 3월 3일 되면 28년 와 근데 잊고 있다가 네. 3월 초 돼서 이제 3.1절 즈음 되면 그냥 뭐 굳이 기억을 하려고 안 해도 아 이날 왔었지라고 하는 게 딱 상기가 돼서 그러시군요. 그런 건 좀 편한데 뭐 쓸 데는 없죠 뭐 그렇죠 그냥 예, 기념하는 거는 뭐 예. 가족 기념 예. 지옥에서 낙원으로 왔으면 몰라도 예. 뭐 난민 입장에서 뭐 그런 난민. 식으로 보트를 타고 왔으면 뭔가 좀 그게 기념을 할 만한 그것도 인생의 큰 전환점 아닌가요? 사실 이민이라는 게 네. 그 완전 새로운 진짜 제2의 삶을 시작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네네. 큰 전환점이잖아요 인생에서. 저희는 이제 또 가족끼리 오니까 가족 단위에서도 그 가족의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이었거든요. 완전 새로운 삶을 살았죠 와서. 잘 살다가 저희가 아직도 그래요. 아 우리는 한국에서는 잘 살았지. 그때만 제가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노태우였네요 대통령이. 아, 90년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노태우 대통령 때네요. 90년이면 와 정말 오래돼요. 예 그렇죠. 뭐 올림픽 끝나고 나서 뭐 얼마 안 돼서 왔으니까 근데 제가 계속 한국에 살았으면 모르겠지만 딱 80년을 지내고 90년이 시작될 때 그 네. 문턱에서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 그 시대상이나 그 문화나 네. 이런 거에 아직도 향수가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게. 그렇죠. 이미 놓으면 그때부터 고정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네. 그니까 90년대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기 와서 보냈기 때문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서 보냈으면 뭐 그 당시, 아, 이런 게 유행이었지. 내가 그때 그런 걸 좋아했었지. 네. 뭐, 옷은 이런 걸 뭐 입었었지라는 네. 걸 상기하면서 막 그럴 텐데. 저는 그게 딱 80년대 말에 머물러 있어서 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 TV 네. 프로그램이나 뭐 영화나 네. 음악이나 이런 거를 유튜브로 과거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동영상을 많이 올리거든요. 네. 저 그걸 많이 봐요. 그래서 재밌지도 않고 뭐 흥미롭진 않은데 그냥 신기한 거 오랜만에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아 저랬는데 진짜 막 이러면서 재밌죠. 재밌던데 주변에 물어보면 저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90년대도 좋아하고 그 이후에도 좋은 시절이 많았으니까 딱 그 7080 딱 거기에 제가 굉장히 꽂혀가지고 재미도 없는 걸 보면서 좀 그걸로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서 봐요. 그래서 옛날 영화 보면 뭐 되게 유치하고 그런데 그 배경, 네. 그 가게마다 있던 그 호빵 파는 그 호빵집, 예, 그거나 기계. 아 그거 뭐 주황색 하고 싶어요, 뭐 공중전화 뭐 이런 거 주황색 20원 넣는 거야? 그리고 뭐 유원지에 가면 그 뭐 테이블 같은 거 이거 의자 있는데 의자가 그냥 새 프레임만 되고 그 빨랫줄 같은 걸로 감아놓는 거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없잖아요. 그런 있어요. 거 아, 지금도 있나요 그거? 아니 팔아요. 아, 네. 그런 거에 향수가 굉장히 많아서 뭐 애들하고 같이 뭐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죠. 저만 그냥 혼자서 그런 건 그렇죠. 그 보여주면서 옛날에 아빠 너희만 할 때는 저렇게 살았어라고 하는 거 애들을 보면서 와 막 그랬구나 뭐 이런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만큼 보면서 그냥 그땐 그랬지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나마 또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찾아서 검색해 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네. 유튜브 진짜 많이 보세요? 저는 뭐 추천 채널 있으신가요? 추천해 주시고 싶은 뭐 이렇게 구독하는 채널이 있거나 이런 거. 구독한 게 지금 거의 뭐 100개 이상이라서. 정말요? 우와. 우와. 아, 유튜브 진짜 많이 보시는구나. 아, 100개 이상을 구독을 하고 계신다고요? 와. 보는 것보다 주로 이제 귀로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와. 뭐 영화 리뷰, 그러니까 영화도 뭐 최근 네. 영화 이게 아니라 네. 좀 근데 뭐 옛날 영화들이나 이런 거를 코멘터리하는 것처럼 그냥 리뷰하는 네. 아마추어 리뷰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들을 만한 것들. 와. 그거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서 일하고 그러는데 유튜버시네요. 다른 의미에서 유튜버시네요. 네. 와. 뭐. 제가 이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또 뭐, 많진 않아도.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또,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또 방문해서 봐주고 뭐 그런 게 있을 테니까 뭐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정 구독자가 안 생기면 네. K-POP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올리면 제일 잘 나가는 조회수가 것들 급증하는 딴 거는 한 뭐 걸그룹 10명 바로 뭐 10명 안팎의 조회수가 딱 그것만 막 몇만 명으로 늘고 뭐 이제 이런 현상. 그렇게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외국 유튜버들이 네. 그래서 K-POP 리액션을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요? 그 가만히 보면 채널을 딱 보면 네. 그냥 예전에 올렸던 그런 컨텐츠는 조회수가 얼마 안 되는데 간간히 올리는 그 K-POP 리액션에서 막 몇만, 몇십만 명으로 막 뛰어오르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아, 이걸 올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걸 들고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K-POP에 이제 흠뻑. 아, 그러다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회수 올리려고, 구독자 늘리려고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데? 네. 아, 재밌네요. 거의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 소개해주는 그런 코너가 재밌더라고. 한국에서 온 소포. 이런 코너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누가 보내주는데요? 자기네들이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에서 이제 홈쇼핑 같은 거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문하는지. 그러면 네. 이제 한국 그 우체국 그 한국말 찍힌 네. 박스를 EMS 박스 그거? 예, 네. 그거를 이렇게 오픈하는 거를 보여줘요. 이제 찍어서 막 새우깡도 있고 네. 예, 아, 과자를 한국에서 초코파이는 이제 먹을 거 한국 과자 한국 네. 라면 이제 자기네들 좋아하는 그 가수들 뭐 앨범이라든지 네. 뭐 브로마이드 사진첩 네. 이런 거 주문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같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또 여자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한국 화장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개봉해서 새우깡 같은 거 먹고서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보면 네. 와 이게 한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깊숙이 침투를 했구나. 뭐 에콰도르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쵸? 정말 뭐 그 뭐 북유럽의 핀란드나 이런 데까지 네. 그 뭐 매운 불닭면 아, 이런 거 한동안 되게 유행이 예, 그런 거 막 워낙 유행이니까 자기네들 먹으면서 네. 막 그런 거 찍어서 올리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자기네들끼리 검색해서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런 퍼지고, 쪽으로 퍼지고 예. 퍼지고 이런 식으로 예. 너무 신기해요. 아, 뭐 우리나라 노래를 그 문화를 저렇게 한국 사람보다도 더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죠. 예. 아 근데 이게 예. 옛날에 그 배용준이 겨울 연가로 일본에서 가을 동화 예. 아, 뭐 겨울 연가 뭐 아, 하여튼 뭐 그런 예, 그런 걸로 해서 엄청나게 네. 그 일본 아줌마들을 완전 평정했을 네. 때. 그게 완전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퍼져서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말로만 한류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우리도 안 보는 K드라마라고 해서 다 그럼요. 모든 거 챙겨서 보고 있고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이 좀 놀라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떠서 트로트까지 듣는 거예요, 보니까. 우와, 대박. 예. 아, 트로트를 들어요? 예. 트로트 리액션 비디오도 있어요? 리액션 비디오도 아. 있고, 본인들이 그 커버. 트로트를 커버한다? 예. 그러기도 하고. 와, 대박. 가장 인기 있는 게 아무래도 젊은 트로트 가수. 그, 홍진영 이런. 예, 예. 아. 그런 가수들은 인기가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뭐. 좀 트렌디하게 예.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서, 와, 진짜 뭐, 열정이 엄청나다. 아, 저는 뭐, 서른도 뭐, 이 정도면 또, 인정해주려고 그랬는데. 50, 60대 아줌마들이, 그런 걸 열심히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K-pop 리액션 비디오를. 아니요, 아니요. 아, 여기 외국 50... 미국의 아줌마들인데. 50, 60대요? 예, 그래서 아예 그 채널 이름도, 뭐, K-pop 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정말 나이 드신 분들. K-pop 맘.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BTS 티셔츠를 입고서 막 리액션을 하는데, 뭐 이제 다 꿰고 있는 거죠. 이름, 뭐 나이가 뭐고, 뭐 좋아하는 게 뭐고, 별명이 뭐고,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있죠. 예. 좋아하는 팬이면. 근데 그분들이 전파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리액션을 올리고 이제 K-POP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 친구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 사람들은 또 보여주면 넌 K-POP 팬 버전으로 또 리액션 비디오를 그러니까. 찍어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보면서 설명도 해주고 저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럼 몇 개 지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개종한 수준이 돼서 나중에 또 예, 그 사람들이 예, 예, 그런 식으로 돼서 정말 유튜브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이 없이 백수로 네. 있었으면 유튜브만 하루 종일 하고.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죠. 요즘 아이들이야. 예. 유튜브만 보려고 하고. 어떤 채널 구독해서 보세요? 저는 구독하는 채널이 없는데요. 아, 구독이 하나도 없어요? 아, 있어요. 아, 예. 저희 딸. 아, 예. 예. 저는. 많이 올라옵니까? 저는 특별히 예. 구독해서 보는 채널이 없어요. 저는 예. 그냥 그때그때 찾아서 보고 심심할 그냥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저는 유튜브. 많이 안 봐요. 네.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심심할 때 한번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니면 필요하고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면. 네. 구글에 찾는 것보다 유튜브에 찾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럴 때 비디오를 보여주니까 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유튜브에서 찾으면 오히려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럴 때 뭐 예. 특별히 뭘 보진 않습니다. 유튜브가 저도 즐겨 듣는 팟캐스트가 다 유튜브로. 아, 그렇죠. 그게 뭐 다 올라오니까. 뭐 불법일 수도 있는데 지네들이 다 편집을 해서. 본인들이 올리면 불법이 아니잖아요. 아, 본인들이 올리는 게 아니니까 문제죠. 아. 네, 이제. 근데 그 유튜브, 아, 근데 팟캐스트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 같은 거는 네네. 그 다른 사람들이 올려도 원 저작자한테 그게 수익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아서 네. 그렇게 보내준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 시사 팟캐스트나 뭐 이런 걸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똑같은 아 짧은 클립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그 되게 좋은 게 이렇게 골라 들을 수 있으니까 네. 팟캐스트를 전체를 듣기보다도 관심 있는 토픽만 잘라서 이제 그런 건 편하긴 한데 이건 불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그 사람들이 이제 광고도 다 잘라내고서 편집해서 아. 올리니까 그런 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빠져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뉴스 들어갈까요? 네, 그 전에 이 화려한 천사라는 님께서 아이디 쓰시는 분이 네.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저도 그 봤어요. 예. 아, 혹시 이 온타리오주 소재 컬리지 중에서 뭐 항공 운항 뭐 비즈니스 이쪽 취직이 잘 되는 그런 과 컬리지 이런 걸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토론토 위성 도시 위주. 토론토 위성 도시면 어디 그 광역 토론토만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까지 이런 데는 한 시간 정도만 가니까 워털루 캐치 거기까지는 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런던은 네. 아닌 것 같고 런던은 위성 도시라고 예. 하기는 무리가 있죠. 네. 네. 뭐 유학원 말만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정보를 뭐 그건 맞아요. 그 유학원만 믿고 오셨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한국에 있는 유학원은 또 여기랑 연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만 하는 유학원은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 취직이 잘 되냐 안 취직이 잘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 그 칼리지를 예를 들어서 뭐 어학원을 가거나 칼리지를 가면 네. 끝나요. 졸업하면 끝난다고요. 졸업하면 더 이상 유학원이랑 컨택 그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졸업한 다음에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유학원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아는 거는 유학 그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무슨 취업률 몇 퍼센트 뭐 우리과 졸업생이 몇 명인데 취업한 사람 몇 명인데 뭐 이런 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 같은 유학생들하고는 맞지가 않잖아요. 네. 왜냐면 여기 현지 애들이랑 우리는 완전히 사실 다른 조건이니까 취업할 때도 당연히 다른 조건이고. 그래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여기는 취업률이 뭐 90몇 퍼센트고 이렇게 한다 한들 내가 간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취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예 많이 알아보셔야 되는 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인터넷에 그래서 서치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인터넷에 찾아보면 네. 여기 블로그에도 어떤 뭐 정보가 있고 여기 블로그에도 어떤 정보가 있는데 알고 네. 보면 그건 원 소스가 하나인 거죠. 네. 알고 보면 하나인데 여기서 다 저기 여기서도 퍼나르고 저기서도 퍼나르고 여기서도 퍼나르는 걸 나는 계속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럼 보면은 사실 그래서 보면은 막 정보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렇더라고요. 네. 주로 여기 오는 게 예. 네.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래서 많이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렇죠. 이 현지인으로부터 정말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듣고 싶으면 솔직히 그것도 딱 그 체험자나 아니면 정말로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네. 주변에 해야 하는데. 거기 졸업해서 취직하신 분이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희 네. 같은 경우도 이제 현지에 있을 뿐이지만 네.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무척 도와드리고 싶은데 예 네, 이거를 근데 진짜 취업은 그게 사람마다 다 조건이 달라요. 사실 여기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사람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진짜 운이 많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 네. 뭐 100%는 전혀 없고 원래는 그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조차도, 네. 사람들 다 뭐, 취직 잘 된다 그러고, 온다, 좋다고 하지만,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졸업해가지고, 취직 못해가지고, 다른 분야로 간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조건이 다 다르니까. 운도 많이 따라야 되고. 특히 유학생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저는, 그리고 이, 지금 그, 물어보신 분이 고3인데, 네. 왜 칼리지만 그렇게 고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즈니스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칼리지 나와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건 오히려, 이제, 물론 이제 칼리지 나오고 또 이제 4년제 대학으로 이렇게 편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런 뭐, 세네카나 뭐, 이제 토론토에 있는 세네카, 한국운항도 세네카에 있어요. 세네카에 한국운항 그 스튜디스 되는 과가 있는데, 뭐, 학교는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도 좀 간 것 같아요. 제가 갈 때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거기 간다고 그러고. 네네. 근데 뭐, 취직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안 되진 않겠죠. 뭐, 아니, 근데, 그, 뭐, 산업 그 현황은 워낙 자주 바뀌니까, 예. 그거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런던에 있는 펜셔 컬리지에서 그 신문 기사에서 봤는진 모르겠는데 그 뭐 어느 특정 과가 아니라 뭐 전체적인 그런 통계일 텐데 그 졸업자들의 그 취업률이 네. 거의 100%에 가깝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뭐 90% 이상 그렇게 네. 취업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칼리지를 나왔잖아요 네. 저한테 안 물어봤어요 아. 저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예, 예. 안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취업한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취업률 어떻게 내는 거죠? 연락이 안 왔거든요 저한테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예. 몇몇 한국 분들도 연락이 안 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인터내셔널들한테 안 하는 건지, 야, 예. 뭐, 거기서 구별을 할 수도 없잖아요. 뭐, 이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알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통계를? 근데, 일단 칼리지는 그 코업도 있고. 네. 배우면서, 뭐, 직접. 예, 네,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진짜 코업은 강추해요, 저는. 네. 예, 코업은, 이제, 그쪽, 뭐, 전공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면, 코업은 필수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생각해도. 여기서 취직하려면, 코업 한 경험이 있으면 그나마 훨씬 네. 쉬우니까. 한국이랑 영 똑같아요. 여기도 초심자를 원하진 않아요, 모든 회사들이. 뭐, 어떻게 해서, 어디서 했든, 어떤 조금이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코업이 되게 중요해요. 코업을 하면 그만큼 경력이 생기는 거니까. 네. 예.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화려한 천사님도 너무 말씀처럼 유학원 뭐만 또 너무 믿어서도 안 되지만. 네. 이건 뭐 직접 오셔서 부딪혀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뭐.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한국에서 또 그런 게 또 힘드니까 그렇죠. 그게 근데 가기 네. 가장 좋은 건데 예, 한국에서는 진짜 어렵죠 그런 게 알아보는. 근데 또 여기 오면은 뭐 이제 주변에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뭐 캐나다에서는 뭐 좀 취직이 잘 되는 과 뭐 대충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컴퓨터 IT 쪽 그렇죠? 예, IT 쪽 예. 근데 예, 잘 된다고 하는데, 다른 데보단 잘 되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되긴 하는데, 네. 안 되는 건 아닌데, 네. 좋은 조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력이 쌓이면 좀 괜찮긴 한데, 네. 처음에는 다 힘들죠. 네. 네, 그러면, 뭐, 아니면, 근데 이제 여자분이시니까 전 잘 모르겠네요. 네. 회계 이런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 사회 경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네. 그렇게 확실하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거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보험 이쪽은 되게 어렵다고 들었고 공부가 너무 어렵대요 그쪽은 근데 이분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뭐, 항공, 운항, 이런 쪽도 제가 듣기로는 취직도 잘 되고, 뭐, 말씀하신 회계도 이분이 또 언급하셨는데, 뭐, 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로 항공 운항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려면 그 제가 잠깐 알아봤었는데 그 2년 과정 중에 불어도 해야 돼요. 아, 여기는 그래요? 불어가 공용어니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서 초등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불어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배우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데 그냥 생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쵸? 예, 불어까지 해야 네. 되니까. 그런 그 핸디캡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도 없고 졸업하고도 같은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취업률 가지고 내가 취업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 가늠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뭐, 도움이 얼마나 되어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 그 다른 팟캐스트를 추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십시오. 예. 예, 그 팟빵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캐나다 취업 관련해서 하시는 팟캐스트 하시는 분이 예, 있어요. 이름이 뭐죠? 갑자기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예. 나는데 예. 그분이 이제 계속 컴퓨터를 미시는데 예, 그분한테 상담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몇번 들어봤는데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질문을 한번 올려보시는 게. 이미 찾아서 들어보셨을 것도 아,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럼 거기 듣고 여기 왔을 수도 있겠죠? 일단 캐나다로 검색을 하면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를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취업 팟캐스트가 아니니까요. 또 매년 나는 기사인데, 캐나다에서는 며칠분당 한대 걸로 차량이 도난을 당하고 있어요. 주로 이제 대형 SUV나 뭐 고급 차종 네. 이런 표적을 삼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2016년 통계가 이제야 발표가 됐는데,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하는 차 종을 네. 오. 몇 가지를 했는데, 재밌네요. 1위가 뭔가요? 1위가 이제 2016년형 아. 도요타 4러너고, 2위가 2015년형 도요타 4러너고요. 오, 되게 인기가 많네, 4러너. 6위가 2014년형 도요타 4러너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안 되겠네요, 그쵸? 4러너가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하는 차고요. GMC 유콘도 지금 큰 차들이네요, 그죠? 몇 개씩 지금 보이는 거 보니까 네, 예, 이런 소형차가 차들. 아니고, 아, 확실히 그큰 차들 노리네. 뭐 엠보이, 트레일블레이저 다, 다 전부 다뭐 일단 대형 네. 네. SUV.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보험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순위가 높은 차들은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아, 그쵸?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거주 주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북극 지역에서도 좀 빈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북극이요? 그러니까 일부는 10대들이 이제 장난 삼아서 차를 훔치는 네. 경우인데, 대부분은 이제 외국으로 이제 팔려고, 네. 하는 이제 전문 범죄 조직에 의해서, 지금 도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 차 구매를 할때 진짜 피해야 될 그런 4러너는 절대 것 사면 안 돼. 같습니다. 이 차량 절도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거 아시나요? 평창 올림픽 때, 캐나다 메달리스트가 밤에 음주를 한 다음에 시동이 걸려있던 차를 타고 자기네 숙소로 갔다가 잡힌 일이 있었잖아요. 그 메달리스트가 런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이게 바로 그 다음 전해드릴 소식으로 그거를 준비는 해놨는데, 런던 분이신지 몰랐어요. 런던 사람인데 얼마 이틀 어저껜가 그저껜가 런던에 왔더라고요. 아, 예. 성대하게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면서 손을 흔들면서 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게 한국에서 잡혔는데 어떻게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런던 출신의 아이스 댄싱 그 듀오 아, 그 뒤에 온 거야? 그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그 사람들을 환영하려고 금메달을 이번에 받았으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 한국에서 체포된 분들은, 스키 크로스 레이서거든요. 아, 그럼 그 사람들이 같이, 네. 혹시 같이 왔나? 같이 왔겠죠. 같은 그, 팀 캐나다에서, 네. 이제 런던. 네. 아무튼 런던 분이시네. 출신. 아, 런던 분이셨구나. 런던 이름에 먹칠을 했다는. 아. 예. 그러게요. 차도 굉장히 좋은 그 허머. 예, 허머. 예.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허머를 예. 그거를 훔쳐 타고 갔다가. 전 이제 이게 그냥 캐나다 선수가 이제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것도 화제가 돼서 그것도 흥미로웠는데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저는 이제 한국 언론에서 본 게 아니라 캐나다 네. 그. 네.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기사를 봤는데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체포가 돼서 벌금을 물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기사에서는 이제 한 화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예 5 million won 이런 식으로 됐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500만 원을 낸 거예요. 우리가 예. 봐서는 얼마 아닌데. 500만. 밀리언이니까요. 캐나다 사람들이 이제 그거 봐서 500만 달러랑 비슷한 수준의 액수를 상상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 그래서. 딸이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예. 뭐 한국 돈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여기서 원달러가 한국이 1,000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기사에서는 이제 500만 원, 이제 5 밀리언 원 쓰고 나서 이제 캐나다 화로. 네. 뭐. 아, 그 옆에 얼마. 5천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네. 써놨는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정말 많이들 놀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이게 단위가 밀리언이다 보니까. 네. 네. 엄청난 액수로 느껴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뭐 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네. 가끔 저도 거. 그래서 민망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돈 이렇게 네.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뭐 한국 돈 이렇게 써서 여기다 네. 주면은 단위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 한국을 능가하는 나라도 있죠. 아, 예. 네. 뭐 짐바브웨 뭐 이런 트릴리언인가? 그 트릴리언 예. 넘어선 또 어느 나라 하나 더 있었는데 예. 돈 더미가 가치가 없는 예. 예. 종이값도 안 되는 그런 아, 이 저스틴 비버랑 라이언 고슬링에 이어서 런던이 나온 또 다른 스타죠. 말씀드린 그 평창에서 금메달을 딴 스캇 모이어랑 테사 버츠 네. 아이스 댄싱 네. 듀오예요. 굉장히 유명해요. 뭐 세계 선수권 대회만 있으면 금메달을 따는 아. 팀이죠. 그래서 캐나다 골프에서도 몇 번 금메달을 딸 때마다 네. 런던 출신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런던 공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정말 성대한 그런 뭐 아이돌과 같은 그런 환대를 받았다고. 신문에 나서요. 언제 은퇴를 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최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요? 한때 김연아가 그 싱글 부문에서 거의 뭐 압도적이었던 것처럼 김연아급 거의 뭐 이 페어 아이스 댄싱 부문에서는 아 독보적인 은메달을 따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모든 대회에서 다 금메달이니까 금메달 예 김연아는 은메달 땄는데. 올림픽 역사상 네. 피겨스케이터로는 가장 그 메달을 많이 딴 선수들이라고 하니까 아. 김연아를 넘어서서 메달 수로만 보면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또 그 페어가 이제 캐나다 런던 출신이라는 점 흥미로웠고요. 또 스포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끝판왕 오승환이 토론토에 왔습니다. 아 예. 저 그거 딱 보자마자 보노님이 생각났어요.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니 저 기분이 굉장히 뭐 좋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아 저는 다른 의미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지금 뭐 제이스토크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 이거 얘기거리가 점점 많아지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아 저는 오승환 네. 선수가 추진수가 있는 텍사스에서 네.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는데 투순대도 팔꿈치에 네. 염증이 발견이 돼서 퇴짜를 네. 맞았어요. 네. 그러자 이제 텍사스가 원래 계약금으로 이만큼을 주려고 했는데 네, 그래쳐서 예, 그게 있으니까 네. 좀 깎자 해서 네. 기분이 나빠서 네. 오승환 측에서 네. 거부를 했죠. 네. 한국으로 난 돌아간다 이러면서. 네. 근데 이제 토론토가 픽업을 했다는 것이죠. 네. 굉장히 싼 값에. 아, 굉장히 싼 값인가요? 이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아, 예. 왜냐면 다른 데서는 다 불러주진 않으니까. 네. 워낙 그 투수인데 팔꿈치에 염증이 있으면 누가. 근데 뭐 오승환 측에서는 전혀 지장 없는. 아, 본인은 뭐... 그렇지만 네. 이제 그 구단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토론토에서는. 네. 설령 팔꿈치 때문에 올 시즌을 다 날려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액수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토 팬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승환 선수가 2년 전에는 정말 압도적인 기량을 네. 보였거든요. 작년에 좀 삐걱했는데. 네.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 한 중간 수준의 성적만 내도 네. 이 정도 값에 헐값에 데려왔으니까 이건 뭐 굉장히 남는 우리가 예, 남는 장사다고 하는데. 네. 근데 왜 싫으신 건가요? 제가 싫은 이유는 그거예요. 그 이 토론토가 메이저리그에서 최고령 팀이에요. 그래서 팀이 지금 체질 개선을 한다고 해서 네. 뭐 투수도 그렇지만 일단 30대 선수들을 이제 웬만해선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좀 이제 젊어지자. 네. 좀 빨라지고 다이내믹해지자. 네. 또 30대가 되면 네. 또 잔부상에 시달리니까요. 또 그것 때문에 작년에 또 피해를 많이 받고 해서 좀 젊어지려고 한창 하고 있는데 이런 투수를 35세에 네. 오승환 선수가 영입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현재 좀 이중적인 좀 그게 있는 게 한국인으로서는 네. 오승환 선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그 토론토에 계신 교민들이 네. 다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진정한 간다고. 팬은 아니고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네. 그런 네. 그런 그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오승환 선수 응원을 해요. 네. 근데 다른 팀에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팀은 저는 이제 한국 선수들 중에서 네. 토론토에 왔으면 하는 선수가 네. 강정호 선수였거든요. 아, 예. 강정호 선수. 근데 이제 내 사생활에 네, 그렇죠. 큰 결점이 있어서 그건 뭐, 좀 예. 네. 근데 오승환 선수도 그 도박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강정호 선수는 지금 미들 인필더가 워낙 그 부상도 많고 해서 또 피츠버그에서 보여준 성적도 있고 또 그 장타력에 뭐 네. 사실 플러스가 많이 되는 선수거든요. 토론토에 온다고 하면. 네. 그래도 뭐 비싼 선수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따지면 사실 그 사생활 문제만 아니면 토론토에서도 충분히 아마 추파를 많이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불펜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 스프링 트레이닝 경기에서 네. 베테랑들도 많이 지금 컬업수가 지금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근데 왜 영입한 거죠? 싸니까? 그쵸, 이제 싼 맛에 이제 로또 긁는 것처럼 이제 재작년 성적을 하고? 보고서 네. 그렇게 해서 또 교민들도 있으니까 네,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게 큰 것 같아요. 예, 관중 동원 뭐 네. 이런 쪽에 많이 본 것 같은데 뭐 잘해주면 좋죠 저야. 근데 한편으로는 좀 젊고 다이내믹한 선수들을 저렴한 가격에 네. 영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프시즌에 많았어요. 근데 그런 선수들은 다 패스하고 저처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진정한 토론토 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뭐 원래대로 텍사스에 입단을 해서 네. 추신수 선수랑 같이 네. 뭐 동갑 내기 또 네. 친구라고 하니까 네. 굉장히 이제 좋은 시즌을 보내서 성공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굉장히 저는 응원을 했을 것 같은데 토론토에 오니까 진짜 저는 너무 이제 너무 좀 노쇠한 팀이 돼서 늘 한 지난 몇 년 동안 되게 불만이었어요. 팀도 도루도 못하고 뭐 충분히 2루에서 돌아서 이제 홈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맨날 아웃되고 뭐 이제 워낙 보니까 뭐만 좀 어떻게 하면 또 뭐 부상당했다 이러면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고 이런 선수를 하도 많이 보니까 네. 와 이제 좀 몇 년 동안 암흑기를 거쳐도 되니까 좀 네. 젊어지자. 20대 중후반 선수 정도로 이제 주축을 좀 만들어서 네. 한 2, 3년 뒤를 도모하자.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 30대 중반을 넘기는 선수들을 자꾸 영입을 하니까. 네. 불만이신 거. 예,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린 한국인이니까요. 그렇죠. 잘 되길 바라긴 하는데. 네, 잘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야구를 많이 보실 건가요? 올 시즌부터는 토론토. 모르겠어요. 주의 저는 사실, 야구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네. 그래서 이제, 오타니 선수도 지금, 스프링 트레이닝 때 시범 경기에 던지는 걸 보니까 네. 뭐 아직 뭐 몸이 덜 풀렸을 수도 있겠는데 기대 이하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막 얘기 많았거든요. 네. 뭐 거의 뭐 베이브루스 이후로 투타가 잘 되는 네. 다 잘하는 슈퍼스타라고 토론토도 이제 입찰에 참여를 네. 하긴 했는데 그렇게 진짜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받으면서 LA 에인절스에 입단을 했죠. 네. 근데 지금 초반에 보여준 지금 뭐 많이 보진 못했지만 사람들이 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겨우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나 뭐 이런 뭐 아직 의견들이 게임은 안 시작 안 했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하나만 집중해라 치든지 아. 뭐 그러니까 아니면 그 밸런스를 잘 맞춰서 네. 둘 다, 두 가지 포지션을 다 풀 시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 마운드에 오르는 것도 그냥, 뭐, 5일에 한 번씩, 그냥 그, 선발 투수들은 그렇게 올라야 되는데, 네. 한 번씩 거르는 한이 있더라도, 또 텀을 길게 하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사람들이 계속 조언을 하는데, 이제 안 듣는 거죠. 나는 다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다. 두 개 다 풀 시즌으로 뛰겠다는 거죠. 162경기를 투수로도 선발이 한 서너 경기를 선발로 뛰니까요. 네. 그것도 다 하겠다. 그리고 타자로도 162경기를 다 뛰겠다. 뭐 이런 식이라서. 빨리 몸이 축나기를 바랍니다. 뭐죠? 아, 올 시즌에 토론토랑 와일드카드 자리를 놓고 아무래도 같이 경기를 하는 팀이다 보니까. 네. 네. 3.1절을 맞아서 일본 선수에 대한. 좋지 않은. 이 온타리오주에서도 이제 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 유행어죠. 영미. 네. 그, 컬링. 네. 이 컬링 선수 팀 킴이라고 하는데. 네. 이 선수들이 온다고 합니다. 온타리오주에. 네? 그 선수권 대회가 있어서요. 온타리오주. 아. 노스베이에서 아.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 컬링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3월 17일부터 25일.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교민들이 관심 없다가도 이번에 올림픽 때문에 이제 팀킴을 보려고. 어, 그 팀킴 그 멤버 예, 예. 그대로 오나요? 그럼요. 예, 와. 온다고 합니다. 이 노스베이에 와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노스베이가 어디죠? 멀죠, 뭐. 노스베이가. 토론토에서도 굉장히 좀 가야 되는데, 온타리오주 끝 아닌가요? 북쪽 끝이요? 아니, 서쪽이던가? 아, 예. 잘 모르겠습니다. 노스베이. 아무튼, 그, 정말, 최고의 유행어, 영미. 와, 벌써 영미 들을 수 예. 있는 건가요? 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네. 팀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네. 좀 보니까 되게 재밌고, 뭐, 이 영미라는 캐릭터. 네. 중심으로 해서 다. 뭐, 영미 친구.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런 뒷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어서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그니까, 뭐, 이 스포츠라는 것도 스토리텔링이 좀 되면. 네. 더 감동을 주는 그렇죠. 게 있고요. 예. 확실히 그렇죠. 그냥 뭐,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잘해서 뭐, 금메달 따고 이거보다도. 네. 뭐, 좀 역경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 오히려 더 그렇죠. 크게 임팩트를 더 주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팀 킴이랑 김아랑 선수가 네. 가장 주목을 받았는데 네. 저도 이제 그 김아랑 선수가 요즘에 또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서 네. 여기저기 방송에 지금 한국에서 불려다닌다고 그 헬멧의 그 노란 리본, 그것 때문에, 예.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는 호감을. 그건 뭐, 정치적인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그건 뭐, 애도와 추모에 또 그렇죠. 기억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했는데, 그또 이제, 한국의 일베에 또그 청원이 또 있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테이프로 가려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거 보고서. 이번 올림픽은 이제 그런 걸로도 참큰 수확이었던 것 같아요. 전 이제 지켜보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좀 흥미롭고 감동적인 좀 그런 스토리들을 좀 알게 돼서, 사실 김하랑 선수 좀 몰랐거든요, 저는. 모르죠. 일반인들도 어떻게 그냥 뭐, 알았겠어요. 심석희나 뭐 이런, 많이 들리는 이름. 스타급 선수들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뭐, 노선영? 뭐, 이번에 그, 예. 좀 안타깝지만, 그런 사연들로, 좀 알게 돼서, 예. 좀더 관심을 갖게 된것 같고, 좀 스토리가 좀 많았던 그런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막식, 폐막식 총 감독이었던 송승환 씨 인터뷰도 들어보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거의 뭐, 개막식이 정말 이제 엄청난 재앙이 될 뻔했던 그런 이제 사연들,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그러는 거죠? 아, 그, 뭐죠? 가야금 팀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중앙에, 태극, 그 태극의 그 원을 이루는 그 가야금을 연주하는 그 팀이 굉장히 또 수가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그 밑에 지하에 있다가 그게 리프트로 올라왔다고 해요. 근데 그 리프트가 진짜 마지막 몇십 초를 남겨두고까지 또 작동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무대로? 리프트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컨틴젠시 플랜으로 이제 뭔가 준비해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상을 3분짜리를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말썽이면 그냥 영상을 틀어서 영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영상을 지금 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됐어요? 20초를 남겨두고, 됐다고요? 예,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럼 문제가 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기계다 보니까 미묘하게 하중이나 뭐 이제 이런 컨디션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피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피를 말릴만 하네요. 감동을 준그 공연이었는데 그걸 이제 못볼 뻔했던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날씨가 되게 뭐 도와줬다. 굉장히 올림픽 기간 내내 엄청 춥고 또 안개도 끼고 바람도 불고 막 이랬는데 딱 개막식 폐막식 때만 딱 이틀만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렇군요. 뭐 올림픽 후유증은 없습니까? 저는 올림픽 그의 존재감이 저한테 거의 없었어가지고 사실 네. 후유증이랄 게 없죠. 올림픽을 한 게임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올림픽 얘기는 잘안 하고요. 올림픽 네. 얘기를 거의 안 했던 거 조금 하긴 했는데 제가 안 보다 보니까 라이너스님 모국에서 열린다는 건 압니까? 그럼요. 아, 그래요? 한국에서 열리는 건다 알죠. 그런 네. 얘기는 좀 했죠. 초반에 네. 뭐 개막식 할때뭐 이런 얘기 그런 게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별로 그런 거 아, 예. 제가 너무 올림픽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저 사실 올림픽보다 월드컵이 더 재밌긴 해요. 그렇죠. 예. 집중력, 집중도만 따지면 그렇죠. 또 금방 뭐 하나 생, 올해인가요? 올해인가요? 월드컵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예, 그런 것 예.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뭐, 작년에 예선했으니, 본선했으니, 그러니까 너무, 예선했으니. 그건 참 좋긴 한것 같아요. 뭐가 뭐요? 하나 끝나면 또큰게또 이듬해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월드컵, 그게 이제 아무래도 빅3인데,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계속 벌어지니까, 아닌데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벌어지죠? 왜냐면은,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벌어지는 텀이, 2년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사이에는 없는데요. 그 사이에 월드컵도 있고요. 월드컵이 그두거 겹쳐서 있을 것 같은데요. 늘 그러면 그, 동계올림픽하고 항상 겹치는 건가요,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년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월드컵이 4년 기준, 4년 주기였지 않아요? 예, 4년이죠. 예, 예. 그래서 그게 동계올림픽과 겹치나 봐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그러면,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2년이고요. 아, 2년. 네. 아.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겹치고. 그런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느낌에 거의 뭐 매년 국가대행, 아, 그 국가대항에 네. 큰 행사들이, 스포츠 행사들이 있어서. 네. 뭐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봐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또 시큰둥하기도 하고 또 너무 잦은 행사 때문에. 네. 근데 이번 동계올림픽은 되게 화제성이 많긴 했는데 저는 시차, 여기 있어서 그런지 시차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지금 흑자가 날 것 같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잘 치는 그런 거죠. 뭐 예쁜 것 같아요. 적자가 당연한데 그런데도 그 적자 규모를 줄이는 걸 떠나서 아예 그냥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3월 1일인데 오늘부터 토론토 일부 지역에서 가정집에서 닭 삼겹이 허용된다고. 예. 본 것 같아요. 새벽만 되면 이제 닭 사육에 찬성하시나요? 아니요. 만약에 여기서 키울 수 있다면 키우시 아니요 저는 별로. 아 키우면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아 그럼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시나요? 뭐 반대랄기보다도 뭐 그 새벽마다 좀 소란스럽지 않겠어요? 닭이 우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조리독감? 여기도 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철새들이 네. 뭐, 옮기는 거니까. 저는 이제 닭 키우면 가장, 그게 이제, 냄새가 아무래도. 뭐, 그냥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게 제일 걱정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웃과 마찰이 또 벌어질 네, 수 있는 있죠. 거고요. 네, 그렇죠. 토끼나 뭐 이런 것도 뭐 조용하고 또 집에서 뭐 키우고 싶으면 뭐 그것까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햄스터나 뭐 개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닭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마이크님 댁에서 네. 네. 그 녹음을 하고 있는데 네. 그니까 옆집에서 닭 소리가 들리는 걸. 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겠죠. 분명 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가를 안 받고 키우는 거겠죠. 지금 3월 1일부터 토론토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일부 지역에서 시행이 되지만 사실 암암리에 여기저기서 키우는 그러니까,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육을 통해서 얻는 달걀은 팔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제 또. 시 당국이 정기적으로 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정집 닭 사육이 오래전부터 보편화가 됐다고. 네, 저는 근데 하고요. 런던 같으면은 지금 좀 외곽에 그 시외 가게 좀 이렇게 시골 같은 데는 키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에펠탑 인근의 고급 호텔에서도 옥상에서 닭을 키우고 있다고 하니까. 왜 호텔이 닭을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옥상에서 키워서 신선한 달걀과 닭을 가질 수 있다면 네.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라이너스님은 찬성인 것이고요. 저는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관리만 잘 된다면. 네. 저도 키워보고 싶고요. 전 중학교 때. 네. 초등학교일 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학교 앞에서 파는 병든 병아리 있잖아요. 아, 예. 그거 한 마리 사와서 당연히 몇 마리 사와서 몇 번 키워본 적이 있는데 네. 다 죽었어요. 근데 네. 당연히 죽을 줄 알고 그냥 마당에 풀어놓고서 있었는데 네. 걔가 닭이 됐어요. 아, 예. 네, 아, 마당에, 집 마당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날 없었죠. 아마 저희 집 마당에 잔디를 까는 공사를 하는데 인부 분들께 네, 예. 저희 할머니가 대접을 해드린 걸로 알고 있어. 아, 예. 혹시 뭐 배신감이나 이런 거 못 느끼세요? 아니요, 전혀. 저는 뭐 애정이 없어서 제가 산 것도 아닐 거고 제 동생이 사온 것 겁니다. 아, 예. 근데 동생이 좀 충격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마 안 하니까 그 네. 뭐 500원 네, 뭐에 해서 몇 번 키워보고 그냥 며칠 있다가 죽고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별 기대 없이 그냥 보니까 어느 순간 닭이 돼 있고 막 그래서 재밌네요. 예. 네.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네. 닭까지 키워보신 적은?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어가지고 아, 예. 예, 그런 걸 키울 만한 환경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베란다에는 비둘기가 살았죠. 네. 그 키우다시피 하면 살았죠. 닭둘기라고 불리는. 예. 예. 옛날에는 아파트가 샤시가 요즘엔 다 돼 있지만 옛날에는 예. 안 돼 있었어서 예. 저희 집도 그 베란다가 다 비둘기 똥으로 뒤범벅. 아, 예, 예. 그럼. 때 살았던 것 같아. 아, 이 아마존에서 제약 시장에 또 뛰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약국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오프라인이요? 온라인이요? 온라인으로요? 온라인이면 되게 재밌는. 온라인 판매를 개시할 우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오, 재밌네요. 저는 이제 우리랑 밀접한 네. 이 뉴스보다 다른 아마존 소식이 더 흥미로워서, 이거는 뭐, 아무런 상관이, 우리 일상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네. 이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네. CEO가, 만년 시계라는 이색적인 사업에, 그걸 좀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만년 시계가 뭔가 했더니, 10,000 이어 클락이라는 건데, 텍사스주 서부, 그게 뭔가요, 오지에, 네. 그 산악, 지대가 있는데 거기 지하 공간 네. 약 152m 네. 높이의 거대한 시간 측정 장치를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아. 제 사진을 자료 사진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네. 그 톱니가 보이고 막 그 톱니야? 그러니까 시계인데 시간을 측정하는 진짜 장치를 톱니로 만드는데 시계라고요? 네. 이 만년 시계가 왜 만년 시계냐면은 네. 1년마다 한 번씩 째깍 소리를 내고요. 1년에 한 번이요? 예. 1세기를, 그러니까 100년이죠. 1세기를 가리키는 침이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계는 뭐 초단위 아니면 네. 분단위로 이게 네. 움직이는데 이거는 100년에 한 번씩 1세기를 가리키는 이제 침이 있다고 하고 아, 이 진짜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거네요. 그리고 1000년마다 뻐꾸기가 한 번씩 온다고 합니다. 네, 1000년에 뻐꾸기 한 번씩 온다고 예, 이제 일반적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오는 뻐꾸기가 1000년에 한 번씩 튀어나와서 저희는 볼 기회가 없겠네요. 내도록 그렇죠, 그렇죠. 그 반을 가는 것도 볼 기회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요. 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그 아마존 약국보다 돈이 나가는 게 예,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빌게이츠를 근데... 능가했잖아요, 부자 순위에. 네네. 예. 제프 베조스가. 그럼요. 이게 근데 이런 이게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런 사업은 1989년.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구상해서 근 한 30년 동안 진행이 돼 온 이미 하고 있었다고 투자를 하는데 투자를 한 거군요. 예. 근데 현재는 최종 조립 단계에 접어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속 조립을 해 왔던 것이겠죠. 네. 예. 그래서 최종 조립 단계에 접어드는데 이제 아마존의 베조스 CEO가 뛰어들어서 4,200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이거랑 비슷한 관련된, 좀 이거보다는 현실적인 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건 아마존과 상관없는 건데, 달에, 네. 달에다가 핸드폰을 개통시킨다는, 내년에. 아, 그래요? 예, 그 보다폰인가? 거기랑 예. 뭐 몇 개 회사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달에서도 이제 핸드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내년에 하네요. 그래요? 아, 예. 예. 저희 아이들에게는, 예. 예. 유용할 수도 있겠는데. 예. 유심은 거기다 사야 되나요? 이민 가야죠, 저기. 마션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럼요. 예. 아직까지도 달 착륙이 조작됐다라고 믿는 그 음모론자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 대표적으로 유심이 씨도 이제 옛날에 예, 예, 한번 예. 의혹 제기를 했다. 예. 음모론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예. 뭐 믿거나 말거나죠, 사실 다. 저는 한 90% 이상은 믿습니다. 아, 그럼 달 착륙도 음모론을 믿으시나요? 달 착륙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인간은 달에 착륙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9.11은? 9.11은 저는 그거는 미국 정부가 일으킨 일이라고 아, 음모론을 믿으시는 거예요, 음모론이 근데 워낙 네. 근거가 좀 탄탄하면 네. 아무래도 좀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네. 마음이. 근거를 대도 그게 막 허황되거나 아니면 네. 그게 뭐 증거가 뒷받침도 안 되게 그냥 허황된 주장이면 네. 그냥 안 믿겠지만 근데 워낙 근데 저는 달 착륙 관련돼서도 그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그 여러 그 증거들을 보면 네. 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그게 다 그럴듯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묻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다 그럴듯하지만 진짜는 이거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거죠. 사실 그 증거들이 되게 신빙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이렇게 잘 넘어, 그러니까 잘 진짜 같은 그런 음모론, 달 착륙 음모론이요. 네네. 많지 않아요. 뭐 그 조작된 사진이라든가 뭐 세트로 해서 찍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설들 있잖아요. 그거만 보면 그렇듯하지만 실제로는 달에 갔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 위대한 영화 감독 스탠리 큐브릭이 그 영상을 찍었다고 하는 음모가 네, 있죠. 네, 그것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 책이 그 내용이에요. 스탠리 큐브릭. 큐브릭이 자기가 네. 참여하고 관여했던 그 음모. 네. 그거를 자기가 만든 영화에 단서를 숨겨놨다. 그러니까 다빈치 코드 같은 소설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상상력으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스쳐 지나가도 있는데 이게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다 큐브릭이 예, 거기에 그 암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탠리 큐브릭이 영화가 가장 많이 분석이 되는 영화예요. 그 사람 영화들이. 네. 분석할 것도 없을 것 같은 롤리타 같은 영화도 사람들이 분석을 해요. 거기 이런 저런 음모가 숨어 있어.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봐서는 네. 큐브릭은 그냥 위대한 감독이긴 한데 네. 그냥 영화를 잘 만들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런 걸 심어 놓았을 네. 것 같진 않은데 너무나 신빙성이 있게끔 분석들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댄 브라운 소설을 되게 좋아해요. 아,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네. 뭐 예수에게 무슨 뭐 예수가 결혼을 했었고 뭐 아이를 낳았어. 그 이런 음모. 네. 그러니까 누가 믿겠냐마는 댄 브라운은 그거를 그러니까 믿든 말든 나는 이런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해 하면서 소설로. 그러니까 소설로 썼으니까 이제 비난을 많이 피해갈 수는 있었죠. 그냥 네. 그게 진짜다 하면서 네. 한 게 아니라. 비소설로 썼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을 했을 텐데 소설이니까 뭐든 다 가능하니까요. 네. 어떤 허구라도. 근데 그 사람 이제 소설을 쓰려고 네. 굉장히 사실적인 근거들을 다 모아서 네. 그러니까 사람이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걸 하려면 네. 머리가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케네디 암살. 네. 뭐 누가 했느냐. 네.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판도라의 상자인가요? 그, 팟빵에 있는. 몰라요. 팟캐스트. 그게 이 음모론만. 네. 전문으로 다루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네. 그걸 굉장히 재밌게 들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없게 진행하셔서 아니 저희가 그런 다른 팟캐스트를 그렇게 디스하면 어떡하죠? 아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재밌게 들으려고 했는데 그 되게 아쉬운 게 네. 굉장히 딱딱한 논문을 그 낭독 네. 하시는 그 좀 그런 느낌이어서 아,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네.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면 굉장히 이제 그 분야에서 의욕이 굉장히 충만하실 것이고 네. 본인들이 정말 즐기는 네. 그런 토픽이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하거나 이제 분석을 하거나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도 좀 그 의욕이 느껴졌으면 하는데 네. 너무 조용하게 그냥 잠이 올 것 같은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청취자 입장에서 네. 그렇게 어차피 뭐 그분들은 저희 팟캐스트를 모르시니까 아, 예. 예. 혹시 모르잖아요. 어쨌든 아 그런가? 네. 이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 네. 이제 $1,000 비를 없앤다고 합니다. 이제 못 쓰긴다고. 그러니까 아, 1달러 있긴 있나요? 구경을 못 해봐서 처음 알았어요. 1,000달러가 있었고, 그러니까 $1,000, $1, $2, $25, $500 지폐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니까 너무 늦기 전에 그 처분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아, 통용이 안 된다고요? 못 쓴다고요? 예, 이제는 못 쓰게 법적으로.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제 수집가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밸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통용은 안 된다고. 와, 이거 되게 재밌네요. 왜냐하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집에 갖고 있는 그것들을 다 이제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집에 돈을 이렇게 뭐 탈세를 하든 아니면 비자금을 만들든 네, 네.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꺼낼 수밖에 없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네. 오, 얘는 전 이런 효과가 이걸 노린 거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장롱 속에 이런 돈을 보관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라면 다 경매로 팔아치워야 되는 수집가들한테 오히려 그게 더 남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이 보관하고 계신다면 뭐 그만큼 네. 가치가 많지 않겠죠. 1불짜리 지폐도 더 이상 못 쓰나요? 네, 1불. 저는 1불, 2불짜리 지폐까지는 봤어요. 예, 저도 그런 건 본 것 같아요. 25불, 500불, 1000불은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25불.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게 1000불짜리가 좀 통용이 되왔다는 것도 이거 뭐 아, 1000불짜리 봤구나. 아, 저 본 적 있어요. 1000불짜리. 예, 예. 저는 본 적이 없네요. 근데 저는 본 적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1000불짜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뭐 1000불짜리는 봤는데 차를 사러 갈 때 현금을 들고 간다고 예. 네. 가능하지 않네요. 아. 그리고, 아, 지금, 뜨거운 감자가 런던에 네. 지난 며칠 동안 하나가 생겼는데, 이 런던에서 한, 암을 극복한 환자가 있었는데, 네. 이 환자가 다른 지금 투병 중인 암 환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검사도 받아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뭐 의사도 뭐 면담해야 되고 하는 병원에 오며 가며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환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본인의 차로 네. 병원까지 태워다 주고 네. 이제 이 서비스를 네. 약간의 돈을 이제 차지를 해서 네. 그런 서비스를 해 왔다고 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장애도 있으시고 네. 지금 장애인 수당 이런 걸로 굉장히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네. 그냥 그걸로 좀 생활을 근근히 해나가시는 분인데 이걸 이번에 그 법적으로 문제 삼아서 이분한테 $2,200의 벌금을 물렸어요. 그럼 안 된다. 아, 허가도 안 받고 허가 없이 해서 택시처럼 네. 돈을 받으면서 이제 환자들을 수송해 주는 그 서비스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니까 런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아. 아무리 법이 우선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아니냐? 예,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네. 위해서 어떻게 봐서 예, 봉사를 한 것이고 또 본인이 워낙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네.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이셔서 네. 이런 분한테까지 밥줄을 끊어놓는 이거는 아무리 불법 행위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서 이 법적인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변호사 비용이나 이제 이런 거 이제 또 벌금이 2,000불이 부과가 됐으니까 네. 그걸 내야 되는데 이분이 지금 그럴 여유가 없으시니까 네. 모금을 했는데 며칠 만에 지금 그 한 4,500불 정도가 모금이 벌써 됐다고 하나? 네. 지금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차라리 한 뭐 100불 정도, 그냥 뭐, 그냥 그 경고 차원에서, 뭐 부과를 해서, 네. 뭐 그분의 형편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분이 뭐 아기를 가지고 이걸 무슨 뭐 거대한 뭐 사업으로 운영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분도 암을 힘들게 극복하셔서 지금 네. 뭐 장애인 분이시고, 네. 근데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법에 잣대를 들이대서, 2,000불씩이나 벌금을 매기고 해야 되냐 해서, 런던 시민의 그 온정이 그분한테 지금 많이 뭐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재밌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했다고 생각, 너무한, 좀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항상 그 벌금을 이렇게 액수를 하겠다면 비율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그렇죠. 소득에 네. 비례해서. 세금도 그렇고. 때리는 네, 게 낫다고 네.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예. 하여튼 그런 소식이 지금 런던에서 누가 찔렀나 보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 안 찔리면 예. 걸릴 일이 없는 일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 예. 예, 누가 우버를 하는데 안 되거나 뭐 이래서 차라리 정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 얼마 전에 BCG에서 네. 교사가 부족해서 몇백 명이 좀 부족해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뭐 어느 정도 뭐만 갖춰지면 네. 지금 급하게 투입이 네. 된다 뭐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네. 오늘은 또 이제 온타리오 주에서도 한국에서 교사를 네. 했던 분들 한국 교원 자격증이 있으면 네. 호환이 된다는 네 저희 네. 아내는 네.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고서 네. 본인 커리어 그 방향을 이미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혹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게 낫겠다. 다른 커리어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오늘 기사가 뜨니까, 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면 교원 자격증이 있고, 네. 일단 그 영어 테스트가 지금, 네, IELTS를 예, 몇 점 넘게 되는 그런 자격, 조건이 있 근데 아내 말로는 한국 사람 중에서 그 기준에 그러니까 7.0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건 진짜,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 아니요, 그게 본인이, 네. 아, 본인이 시험을 많이 본 사람이기도 하고 네. 주변에 좀 펜셔에 네. 원어민처럼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걸 못 맞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알려진 게 지금 네. 이 전문 학원이나 있는데 네. 그거를 그 요령을 마스터한 네. 그분들이 해서 간신히 넘는 게 7.0이라고 합니다. 저도 IELTS는 네. 진짜 남들 웬만큼 못지않게 많이 봤는데 네. 몇 점 받으셨어요? 뭐 저는 이제 네. 뭐 이 커트라인은 못 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슷하게는 받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보면 저도 이제 많이 알아봤을 거잖아요. 결국에 하니까 그러니까 쉬운 점수는 아니에요. 당연히 쉬운 점수는 아닌데 가능한 예 점수. 쉬운 점수는 아니지만 못 받는 점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하면 받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건 또 개인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하긴 하지만. 공부를 하면 충분히 받을 수, 그러니까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어렵긴 하지 물론 어렵죠. 예, 어렵긴 하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동안 그 간호사 이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네네. 기준이 7.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간호사분들 많이 오셨거든요 그때. 네네. 이걸로. 네. 그분들은 뭐 이제 뭐 영어 잘하고 원래 영어 잘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공부해가지고 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리고 요즘에. 저는 이제 그 IELTS 뭐 학원 그 전화 영어나 이런 거 해 보면 기준은 보통 7.0 잡더라고요, 이제는. 아. 물론 이제 학교를 가거나 이런 건 한 6.0 정도면 가는데 네. 뭐 좀 더 쉬운 일은 더 기준이 낮긴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보통 한 7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IELTS가 듣기나 뭐 읽기 이런 거는 이제 시험 그거 시험 점수 하는 거랑 그 상관없는데 말하기는 시점관이 그 자리에서 듣고 예, 질문해가지고 듣고 말, 점수를 매기는데 너무 한국에서 하면 예, 점수가 예. 잘 나온대요. 여기보다 한국에 나와서 보고 오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죠? 예, 좀 조금 더 잘 나온다고 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저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서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예,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있는 사람이 조금만 돋보이면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그렇구나. 예, 예.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예. 예. 뭐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듣기로 이렇게 이렇다더라 하는 걸 말씀드려요. 그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 뭐 이게 몇 점씩 차이가 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0.5점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점수라서. 네. 예. 그래서 7점이 이렇게 막 불가능한 그런 점수는 아니고요. 네. 뭐 8점 9점 받는 사람들도 받고. 네. 예.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점수는 아니.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너무 하늘 위에 있는 이런 점수는 아니라고. 아.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니, 쉬운 점수는 아니지만요. 당연히 쉬운 점수는 아니죠. 7점이 어려운, 왜냐면 6점까지는 어느 정도만 해도 봤는데, 6점에서 7점 가는 거 정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IELTS는 진짜 돈과의 싸움 같아요, 제 생각에는. 투자하면. 한 만큼? 예, 한 번 보는데 한 300불 드니까. 네. 예. 열 번 보면 3,000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과의 싸움이죠. 네. 한국에서 교사하시던 분 자격증 있으시면 여기 와서 또. 예. 소위 철밥, 여기서도 철밥통이잖아요. 예. 한국도 그렇고. 예. 예. 그러니까 하나의 좋은 조건이 생긴 거죠. 그럼요. 예. 근데, 예, 영주권이 없으면 좀 취업이 힘들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거의 뭐, 간호사와 교사는 캐나다 최고의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수요가 일단 많고, 네. 대우 좋고, 뭐, 은퇴할 때까지 뭐, 거의 뭐. 그래도 캐나다 최고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죠. 아, 그쵸. 예. 의사 변호사 어느 나라 가도 최고의 직업 아닙니까? 그쵸.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밴쿠버로 떠나는 에어 캐나다 비행기에서 LG 전화기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 LG 전화기요? 좀 제가 쓰고 있는 LG 전화기. 아, 갑자기 불꽃이 튀었다고 해요. 비행기에서. 네. 그래서 소화기로 급하게 좀 꺼서. 오. 다행이긴 한데 이 전화 주인이 화상을 좀 입었다고 합니다. 근데 LG 어떤 모델인지는 뭐 밝혀지진 않았는데 일단 뭐 LG 폰이라고 하니까. 네. 원래는 삼성 폰이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네, 기내에 반입이 안 됐던 세븐이었나요? 예. 그때 에잇이었나요? 세븐이었나요? 예, 그때 세븐 아니었나요? 예, 그랬는데 한동안 되게 많이 네 했어요. LG 폰이 캐나다에서 폭발을 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저는 두고 타야겠네요. 네. LG 폰 사는 게 아니었는데. 아, 아닙니다. 굉장히 좋아요. 좀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 손이 안 익어서 그런가? 저는 LG 폰만 써서 좀 첫 폰이거든요, 저는. 네. 첫 폰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그 삼성 폰을 가끔 보긴 해요. 보고서 네. 이게 뭐 좀 만져보기도 하는데 네.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 봐서는 LG 폰이 더 좀 그 더 잘 나온 것 같고 또 기능을 또 제가 많이 안 따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LG폰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예. 근데 좀 핸드폰 좀 쓰는 사람들은 LG폰을 싫어하죠. 네. 꼭 뭘 하나씩 빼고 만든다는 LG폰이니까. 꼭 뭐 하나씩 없는. 예. 주로 어떤 게 빠지나요? 뭐 꼭 중요한 기능 하나씩은 이렇게 빠져있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사후 지원이나 뭐, LG가 지금 핸드폰에서 주고 쓰고 있잖아요, 사실. 네네. LG 항상 LG 가전은 부분은 잘 나가도 핸드폰은 항상 적자에서. 그래서 G 라인을 없앤다고, 그래서 다른 라인으로 교체한다고 막 그런 얘기. 그게 있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 싶고요. 아니 LG 폰에 뭐가 없는지 아세요? 제가 쓰고 있지만 사진을 찍으면 그 용량을 사이즈를 줄 수가 없대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LG 폰 그게 사진 찍으면 용량을 줄일 수가 있나요? 화소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걸 좀 이렇게 그것도 본 것 같죠. 저장을 할 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한 장만 네. 찍으면 막 몇 메가씩이니까. 네. 당연히 저는 이렇게 사이즈를 줄이거나, 뭐, 픽셀을 줄이거나 하면서. 아, 설정에 아예 그게 없다고요? 예, 설정 없어서, 아, 내가 모르는 거겠지 했는데, 그게 검색을 해보니까 네. 없어서 그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을 하는 중에, 진짜 살인적인 폭설이 내리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지금 눈이. 근데 눈이 봤어? 눈이 벌써 네. 한 10cm 이상 쌓인 것 같은데요. 예. 벌써 쌓였네요. 엄청나네요. 한 시간 만에 벌써. 네. 집이 어떻게 가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많이 녹았을 거예요, 지금. 네. 예. 저는 잘 갈 수 있으니까요. 윈터 타이어가 있으니까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러면. 아, 이번 주는. 이번 주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